실 우리 아빠가 그까짓건 논줄려 없어요. 화물선 뱃머리 파도 속에 밥 묻혀도 아응아 아응아 고향길 가리키는 라침판에 희망한 곳 바다와 싸워 이긴 아빠는 마도로웠으다. 기적이 온다 돌아온 철선 상륙에 다짐 내리네 기다리던 우리 아빠가 온두리야 돌아오네요. 사준마 약속한 좋은 선물 가득 안고 와 아응아 아응아 소리쳐 나를 부른 금태 모자 옷차림에 엄마도 싱글벙글 아빠는 마도로웠으다. 밥 묻혀도 아응아